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제5차 사우리범 인민예술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축전 개막식이 10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연설에 이어 축전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이어 개막공연이 있었습니다.